알란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란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건지 알란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알란가 몰라 We like we like party hey 있잖아 말이야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야 용기 패기 똘끼 멋쟁이 말이야 너가 듣고픈 말 하고픈 게 난데 말이야 Damn girl you so freaking sexy I'm a Mato fado gentleman I'm a Gentleman.